꿈은 꿈 믿기지 않을 뿐 여전히 내 거짓말 같아 눈도 보면 너의 품 한도의 한 수 Girl 네가 부르는 내 이름 뭐든 널 거치면 아름다워져 새로 피어나 꿈 놀라워 널 좀 알아 갈수록 더 더 falling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아 매일 더 hey. Girl 속삭이는 모든 언어들 감미롭게 날 파고들어 막을 수 없어 내게 생각 없어 계속해서 널 찾고 있는 건 나야 한시도 떨어질 수 없어 계속해서 널 곁에 두고 싶어 머리 쓰다대는 손길 조금 날 있어 앞에 나른한 이 분위기 완벽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아 매일 더 해 네가 가는 손에 어두워도 또 it's okay 어둠도 밝게 느껴지는 이유 그거는 지우 막을 생각 없어 계속해서 널 찾고 있는 건 Sweet talk to me, babe. It's magical. Sweet lullaby. Name me the one. Sweet talk to me, babe. It's magical. 연애 속삭 너에게 so. 지한 듯이 그녀 이 기분이 계속될 수 있게 I want it, I want it. 무거워진 눈이 담겨 있는 시간이 원할 수 있게 I want it. 꿈이라는 날 깨우지 말아줘 조용히 바래 끝없이 너를 원해 달콤한 목소리로 가득 채워줘